Kami taga dongsoga berenggok manero besami Ngegigonin gak, ngemasinin gak, makinin gak, maldatumanin gak, modu Namun jua jigeman, dagoju maru senggakemen no I love you, my yepen misal 나는 숨죽게 돼, yeah 내 생각이 자고 내 생각해 내 동생에게도 생각이 돼 이런 내 맘 알아줄래 이제 내게 기대, 기대, 기대 Beautiful my love, love, love 나만 보면 you, 환영 you Baby 나도 몰래 maybe some calling you 내 맘이 왜 이래, 이래, 이래 Beautiful my love, love, love 나만 보면 you, 환영 you Baby 오늘 보고 내도 바로 think for you 계속 듣고 싶은 말은 내 call 계속 듣기 싫은 말은 never 널 감동하게 한 말 오직 너 pure 내 감성의 사실 얘들아 바꿔놨어 설정도 달라놨어 I feel so hot hot hot 심장을 닦아놨어 이제 oh my god 난 답이 좀 겨우도까지도 하지 모른다니 너란 인여가 기뻐가 아닌 love Beautiful my love, love, love 나만 보면 you, 환영 you Baby 나도 몰래 maybe so calling you 내 맘이 왜 이래, 이래, 이래 Beautiful my love, love, love 나만 보면 you, 환영 you Baby 오늘 보고 내도 바로 think for you 가만히 있어줄래 입술이 볼에 닿게 아프지 말아줄래 걱정돼 울지 않게 I gotta love, I gotta love Baby never let you down I gotta love, I gotta love, I gotta love Baby never let you down I gotta love 종류부터 지지고 보고 싶어 눈 감고 있을 때마저 보고 싶어 네 사랑이 거짓이라도 속고 싶어 그래 이 순간만큼 정신 좀 놓고 싶어 I wanna tell ya 진짜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너와 있어야 시간이 빨라 너무 겁이나 내가 대체 왜 이럴까 웃음이 실실나 내 맘도 사랑도 벽해줄까 you feel me 기대 기대 기대 Beautiful my love love love 나만 공연 you 환영 you Baby 나도 몰래 maybe some calling you 내 맘이 왜 이래 이래 이래 Beautiful my love love love 나만 보면 you 환영 you Baby 오늘 보고 내도 바로 think for you I like it, I like it You know that I love you I like it, I like it You know that I want you Like it, like it You know that I love you Love you, want you